시절 푸르던 니 어느 낙엽 지금 달빛만 싸늘이 허전한 가지 바람도 슬며시 비켜가건만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하늘이 파고드는 가슴을 파고들어 가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 서로 찾은 길 어이해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잎새 장춘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요 돌아서는 장춘단 공원 갈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의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탄래하면서 돌아서는 장춘단 공원 눈물 같은 이슬비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역시나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기약조차 없는데 애가 타도록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사랑한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상처되어 다시는 못 올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할 당신.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향 찾아서 너 보고 찾아왔네 두메라 산꽃 도라지 꽃 피는 그날 맹설을 걸고 떠났지 산딸기 물에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에 아니 가련다 불필이 불며 불며 노래하면서 너와 살련다 선을 넘어 죄를 넘어 옛집을 찾아 물방아 찾아왔네 달 뜨는 고향 새서리 정다운 그날 울면서 흘러 떠났지 구름은 흘러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가향에 아니 떠나리 수수밭 감자밭에 씨를 뿌리며 너와 살련다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맛을 그립구나. 추풍 영컥에 목매여 울고가는 추풍염 구비마다 싸늘한 철길 떠나간 아쉬운 뼈에 사무쳐 거칠은 눈뺨 위에 눈물이 흐려 그 맛을 흐렸구나. 추풍 영컥에